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2일 괴뢰검찰이 민족의 통일과 항일운동사와 관련한 글을 언론들에 기고한 재미동포 학자인 김상일 교수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시고 구속 3년,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습니다.